남을 듯이 떠나 외로움이 된 또 난 그저 그냥 그랬지. 어쩌면 운명 같은 건 날 두고 한 말 아니던지. 누가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저 그냥 서 있지. 설렘이라는 건 내게 맹독 같은 건 묻지 않아서 난 바래왔어. 내게 오지 않도록 너는 내게 와 있어도 아직 나는 겁이 나는 걸. 설렘이라는 건 내게 맹독 같은 걸 묻지 않았어. 난 바래왔어. 내게 오지 않도록 너는 내게 와 있어도 아직 나는 겁이 나는 걸. 오,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. Bye.